좋아하면 좋아한다고 침묵이 금이라고 누가 말했나 이제는 아니랍니다 말하고 말하고 삽시다 힘이 들리면 힘이 든다고 힘내요 힘내요 순복하면 바보 됩니다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당신의 마음을 말해주세요 말하고 말하고 삽시다 말하고 삽시다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침묵이 금이라고 누가 말했나 이제는 아니랍니다 말하고 말하고 삽시다 힘이 들리면 힘이 든다고 힘내요 힘내요 침묵하면 바보 됩니다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당신의 마음을 말해주세요 말하고 말하고 삽시다